세상에 혼자라고 느낄 때 잘할 수 있다고 이겨낼 수 있다고 언제나 용기를 준 사람 이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내리는 비 속에 스쳐가는 바람에 그대가 보이네요 이젠 할 수 있어요 그대만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늘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언제나 큰 힘을 준 사람 바람 속에 피어난 들꽃처럼 나 그대를 영원히 사랑해요 언제나